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하늘 모든 일을 연구하며 이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 세계에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곡해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지을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늙은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앞선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해 아래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 가운데 사람에게 영원하고 참된 유익을 주는 것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은 없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죄와 죽음이라는 그 현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들의 존재의 시작인 땅으로부터 오게 되고 다시 땅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땅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잠시 잠깐 우리를 편하게 만들고 순간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지만 죄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이 우리의 형편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비참함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자연을 관찰함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죠. 태양과 바람과 바다가 언제나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치 의미 없는 그 순환에 갇힌 것처럼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것과 대비되는 인간들의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말하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이죠. 말하고 말해도 끝이 없고 보고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듣고 들어도 또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죄와 죽음으로 점철된 그 삶에 참된 의미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마다 우리야말로 드디어 삶에 만족과 의미를 주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라고 외쳐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죄와 죽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했던 그 일을 할 뿐인 거죠. 의미 없는 그 일. 무엇이 있든지 의미 없이, 무엇을 이루었든지 의미 없이 잊혀질 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죄와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그 헛됨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된 인생, 그 인생을 결국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해 위의 삶, 하늘의 삶을 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아래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인생들에게 참된 의미를 부여하시죠.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유익을 가져다 주십니다. 영생이죠. 그러기에 이 헛된 인생들에게 그 해 위의 삶, 복된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해 아래의 삶을 헛된 그 인생을 뛰어넘는 해 위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참되고 영원한 유익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누릴 때 우리는 그런 해 위의 삶, 다시 말해 언제나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큰 그 의미와 참된 복을 그것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먼저 12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실 앞서서 1장 1절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왕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이라는 자격과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이 결국 그가 가장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가장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지혜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죠. 세 가지 측면에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솔로몬 자신의 지혜 한계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그 인간적인 지혜는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 서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 아래 일어난 일들을 자기가 보고 또 봐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자기가 최고의 그 지성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결국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단지 그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바로 13절의 그 이야기인데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무리 지혜를 써서 뭐 연구하고 애를 써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건 이것 한 가지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인생을 수고롭게 만든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생들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아담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또 땅에서 수고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징계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서 고민해봐도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이해할 수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노력해보기로 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번에도 그는 그 자신의 자격 있음을 다시 한번 내세웁니다. 앞에서는 왕이라는 그 타이틀, 그 지위를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연륜으로부터 오는 그 경험의 성숙함, 그 지혜로움을 내세우죠. 내가 누구보다도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크고 많은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난데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이 무엇입니까? 앞선 결론과 동일합니다. 우리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참된 지혜, 정말 인간이 추구해야 될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혜로움이 과연 미련한 것과 다른 것인가, 미련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더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했습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부에 져도요, 미련한 자보다 고민이 더 많은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가 가난해져도요, 지혜자보다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혜로운 자도 죽고 미련한 자도 죽습니다. 지혜자가 행복해, 부하고 행복해도 죽게 되고 미련한 자가 가난하고 불행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지혜자가 좋은 것인지 미련한 것이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은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세상의 어떤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수고일 뿐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지혜로는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지혜의 한계인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인간 지혜는요, 인간의 지혜는요, 그 어떤 것도 바르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구부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 땅에서의 삶에는 무엇인가 분명히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겠는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그것의 근본 원인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해결할 어떤 그 길도 없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모자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모자람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을 수도 또 그 부족함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토네이도가 이쪽 집의 길은 파괴하고 건너편 집들은 그대로 두고 가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구부러진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구부러진 것들을 곱게 만들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형편이죠. 인간의 지혜는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의 지혜는요, 결국 인간에게 근심만 더하게 됩니다. 우리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은 지혜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번뇌와 근심이 더 쌓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성경을 보면 지혜가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강조하는데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은 오히려 지혜와 지식이 좌절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많을수록 좌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지식이 더하면 근심도 더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그만큼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혜는요, 그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하늘 아래의 어떤 것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진 자에게 더 큰 고통과 근심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 자체를 거부하거나 필요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잠언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데 다양한 방면에 도움을 줍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늘 아래 혹은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는요,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늘 위의 존재가 그 하늘의 계시를,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그분의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해 아래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이해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고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헛된 운명, 수증기와 같은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드디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와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죠. 또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무지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가를 또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생이 미련하여서 인생들이 미련하여서 이 주신 계시의 말씀, 드러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시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늘 위에 지혜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분 안에서 모든 이해의 풍성함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앞에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알기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우리를 헛된 인생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 한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나는 알겠다, 알고자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복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간의 지혜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